창밖에 펼쳐진 세상. 누군가 내 맘에 문을 두드려 애타게 나를 찾는다. 랄랄랄라 랄라라라. 일단 내 방을 청소해. 랄랄랄라 하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. 누군가 내 맘에 문을 두드려 애타게 나를 찾는다. 랄랄랄라 랄랄라라. 일단 내 방을 청소해. 랄랄랄라 장밋빛 사랑. 그대 닮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대의 문에 들어갑니다. 랄랄랄라 랄랄라라. 일단 내 방을 청소해. 랄랄랄라 청소해. 랄랄라.